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와 봐. 천천히 다시 나의 손을 잡아. 모든 것을 다 새롭게 new day. 마치 미친 것처럼 난 all day. 그대로 날 내버려둬 멈출 순 없겠어. Yeah. 내 키는 이미 두 chain. 남들과 다른 무게 무릎에 연습에 비가 새어나와 군내. No pain no gain. 얻는 건 없었지. 마이크를 잡은 손은 쓰냄새만 dirty. Give up.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. 멈춘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날 가둘 수 없어. Run away. Run to the fire. Run away. 날 멈출 순 없어. Run away. Run to the fire. Run away. 날 가둘 순 없어. Run away. 빛으로 점점 물들어가. 답답한 마음에 다시 눈을 감아. Oh yeah. 모든 것이 새로워지길 원해. 우리 둘이 만들어가라 뭐네. 이대로 가 좋으니까 멈출 순 없겠어. 이해하려고 하지 마. 내 머릿속 심어. 입이 딸고 침이 말라도 계속 뒤덮어. 이건 가뿐 없어. 바닥에서부터 탑이